Ready for it. Come on, girl. 새빨간 lips, 투명한 your skin. 낯선 듯 익숙한 너의 향기. 이런 끌림, 심장이 울림. Oh, 너와 나 사이를 no, no, no, no. 선명해진 꿈, 이 느낌은 두 손 내밀어 잡을게 완벽한 mood. 넌 황홀한 춤, 내 집에 흐름. 넌 날 위해 쓰여진 노래 같아. Yeah.